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마켓11.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시작합니다.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 아직까지 날씨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오늘 밤 뭐 비가 또 많이 온다고 네, 들었어요? 저녁에 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먼지도 좀 많고 와줘야죠. 아, 그런 거야? 네. 뭐 때가 되니까. 알아서 작용을 해주는 거야? 여름을 알리는 비가 아닌가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여름? 네네. 좀 심하게 빨리 가는 거 아닙니까? 빨리 가나요? 이제 원래... 눈 오고 그럴 일은 없나? 원래 주식시장도 항상 그렇듯이 네. 봄, 가을이 짧아요. 네. 뭔가 변화는 매우 짧고 네. 여름이 길고 네. 여름은 길진 않죠. 네. 여름은 한 3개월 정도지만 매우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뭐 거의 비슷하겠지만은 빠르게 네. 이렇게 네. 지나가는 반면에 겨울은 매우 길게 느껴집니다. 네. 주식시장의 겨울과 여름 네. 한 4개월, 3개월, 5개월 이렇게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마음이 없는 마음이 없는 멘트라다 보니까 끝이 안 나네. 끝이 안 나. 마음이 있어. 네. 아 근데 오늘 우리 시작하면 전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역시 이승훈 대표 힘이 대단하다. 이승훈 대표가 어벤져스 2를 보여줬잖아요. 네. 원효대기에서 유턴하는 네. 모습 이런 네. 모습을 보여주니까 중국 사람이 얘기를 들은 거지. 네. 중국은 이제 7월 5월 12일 날 내일 개봉하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CNN 나온 거 제가 한번 우리 방송사라고 네. 둘이 얘기했잖아요. 쇼타임이죠. 쇼타임 하루에 상영하는 횟수. 네. 하루에 상영 횟수가 중국이 내일부터 어벤져스 2가 하는데요. 하루 전국에서 상영하는 횟수. 그러니까 한 극장에 다섯 번 하면 다섯 번 치는 겁니다. 네. 다섯 번 하고 뭐 멀티플렉스가 있어갖고 뭐 여섯 개가 있으면 5, 6, 30회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깜짝 놀라지 마세요. 중국에서 하루 상영 횟수가 7만 회입니다. 7만 회. 7만 회. 7만 회. 우리나라가 한 7천 회 정도 된다고 우리가 잠정 네. 계산해 봤잖아요. 네. 그 7만 회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CG, CGB. 예? 오늘 보니까 키움증권 형님. KDB 대우증권 형님이 다 목표 주가를 산뜻이 올려놨어. 그걸 받아가서는 주가는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최고의 특징들은 CJ, CGB. 덩달아서 올라가는 위에 있는 CJ 이런 형들. 이런 형들. CJ 그룹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징들은 딱 저거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 흐름 한번 체크하고 하나씩 따져보죠. 네, 시장 일단 뭐 핵심은 금리에 대한 안정이죠. 금리에 네. 대한 안정이 시장에 대한 그 반등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안정적인 형태에 대한 흐름입니다. 거래소도 네. 올라오긴 했는데 외국인에 대한 매수는 없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일단 외국인 없이 외국인 매도만 없어도 시장이 이제 반등하는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단위 낙폭에 대한 쪽이 좀 과도했다. 네. 2100포인트 언더로 뭐 굳이 이렇게 그 매크로 변수가 안정이 됐을 때 내려갈 이유에 대한 쪽은 없지 않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해외 시장 양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한 반등세 나타나고 있고 이제 CJ, CGV라든가 여전히 뭐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네. 양호한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시장 올라올 때 주도주를 보게 되면은 금리가 네. 안정이 되니까 또 뭐가 올라옵니까? 바로 내수 제약주들. 그 다음에 바이오, 증권. 제약, 증권 네. 이런 쪽들이 다시 반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리의 논리에 의해서 이쪽 섹터에 대한 쪽들이 움직이는구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의 금리 인하에 네. 대한 이슈 이것이 네. 좀 화학주에 대한 상승을 추가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보면 이제 네. 그런 계기가 된 건 이제 중국이 어저께 일요일날 이제 금리를 지준율을 이제 인하했잖아요. 네. 이 두 달 만에 또 내렸고요. 작년 11월인가 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세 번째 정기적으로 내렸고요. 그 문맥상에도 뭐 하고 나 있잖아요.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인민은행 한다. 네. 뭐 이거에 대한 강력한 뭐라 그러지? 아주 명확한 멘트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을 받았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은요. 미국에서 있었던 금요일 날 있었던 미국 시간은 금요일 날에 오전에 났던 고용 지표. 이거가 뭐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절묘한 숫자 나왔어요. 그 기억하셨죠? 했지만 이제 골드락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22만 3천 건에 나왔는데 현재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2만 4천 건의 평균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고요. 20만 건 이하로 돼도 악재, 30만 건 이상 돼도 악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20만 건 이하면 경제가 X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30만 건 이상이 나면 이야 큰일 났다. 6월에 금리 인상인데 지금 보면 22만 3천 건, 컨센서스가 1천 건 적게 나왔는데, 이거 아주 좋게 반영된 거. 이것이 일단 미국의 어떤 전체적인 시장을 좀, 일단은 그날, 금요일날 하루로 보면은요, 좋게 만들어서 반등시켰고, 이런 것들이 훈풍을 불러일으켰다는 시각이 일단은 맞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금리에 대한 쪽에 그 얘기가 일단 시장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표에 대한 안정,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골디락스라는 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스프. 네. 그 저기 가게 되면 어디요? 롯데월드. 네. 어드벤처. 네. 실내 어드벤처는 들어가게 되면. 네. 거기 골디락스 존이라고 있어요. 네. 아 참, 아 그건 그렇고 네. 우리 피디님, 네. 피디님한테 그날 그 안 주셨어요? 우리 어느 분이었죠? 어떤 거요? 그 제가, 아 커피. 네. 젤리비님. 젤리비님. 근데 네. 그분이 제가 급하게 했는데 젤리비님이 그 제가 해봤자 돌려준다 그래서 안 받으시다고 사양하신 건가? 아, 사양하셨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거 좀 확인해 주세요. 반사하십시오. 아, 그래서 말이 네, 나온 김에 이게 뭐야 좀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안 되겠어. 네. 그래갖고 네. 말이 나온 김에 제가 까먹을 뻔했는데 제가 지갑에서 꺼냅니다. 네. 이걸 오늘 현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현물로? 네. 그러니까 오늘 또 기회 되면 현물. 아, 이거 화면 잡을지 모르겠는데 아예 그래서 자, 이게 뭔지 알아세요? 말이 나온 김에. 롯데 월드몰 5,000원 상품권. 5,000원 상품권. 아, 상품권이라기보다는. 어디서 그렇게 잘. 상품권이라기보다는 뭐죠? 네. 그, 주는 거. 아. 이거 제가 그 우편을 보내드릴 테니까. 네네. 하여튼, 그, 아, 젤리비는 쓰시잖아요. 다시 선물 드린 거라도 안 받으시, 사양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거 하여튼, 오늘 이거 내일 이거는 갑자기 문제 하면 나오면 이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바로. 아, 기프트카드라 그러나? 맞습니다. 기프트카드요. 그, 유효기간이요. 네. 2019년 11월까지야. 아. 그러니까 바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네네. 그 19년까지 갖고 계시면서 네네. 저한테 고마움을 느끼면 되지. 그러죠? 하여튼 요걸 제가 분명히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기프트카드로요. 그래서 그 언제라도 돌발 퀴즈가 되잖아요. 우리 생각날 때 나오니까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럽 얘기 좀 해보죠. 브렉시트 우려감 뭐 이런 것도 얘기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노동당이었잖아요. 보수당인가? 최근에 뭐 브렉시트, 그렉시트도 아니고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네. 이제 시간이 일단 그리스 이슈가 지나고 나서 좀 그 네. 진행될 이슈가 아닌가라고 네.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브렉시트가 정말 진행이 된다라면 네. EU 자체에 대한 와해 가능성에 대한 쪽도 배제 할 수 없는 네. 그런 이제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스하고는 이제 규모 자체가 다르죠. 물론 영국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통화권은 합치진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겠습니다만 일단 영국이라는 상징성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네네. 브렉시트가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네. EU가 이제 깨져나간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 아마 유로화의 급락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특징 좀 몇 가지만 확인드리면, 지난 이제 금요일 날, 그, 미국 시, 아,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반등을 시도한 건, 맞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 이제 몇 가지 특징주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특징적은 AOL입니다. 아메리칸 온라인의 AOL인데요. 1분기 예상을 넘는 실적을 하면서요. 10.23% 급등한 게 하나의 특징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크게 봐서 가장 큰, 자주 나오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오는 게 Salesforce.com이에요. 네, 근데 Salesforce.com이란 게,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한지 아세요? 네.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히 아세요? Salesforce.com이요? 네. 얘기를 들었었는데 까먹었어요. 아, 까먹죠. 이게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들어가거든요. Salesforce.com은 노동력 같은 거, 판매력 이런 거잖아요. Salesforce잖아요. 그래서 네. ERP 회사인데, ERP. ERP요. 예, 네, 그 ERP란 게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이런 거잖아요. 어려운 건데,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의 매출이나 이렇게 회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갖고 Salesforce.com인데요. 이게 ERP에도 되고, 거기다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빅데이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ERP, 네. 빅데이터, 그 클라우드가 같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이게요. 예. 네. 같은 개념이라기보다 이제 짬뽕이다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이전에는 이제. 맞아요. ERP가 뭐 단독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네. ERP가 진정한 ERP가 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진짜 ERP가 되는 거죠. 그러기 네네.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객들 데이터까지 이제 활용해서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빅데이터까지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빅데이터, ERP, 뭐 이렇게 클라우드 이것들이. 네.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는 거죠. 한 항아리죠. 한 항아리의 물이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아닌 걸로 얘기를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언론에서 한쪽은 된다, 한쪽은 아니다 얘기 나왔는데 그래갖고 Salesforce.com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간 것이 지난 금요일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미국 시장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코너 하고 나서 별다른 또 다른 이슈들 챙겨보도록 합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코너 김유나의 경제풀이 이런 건데요. 이 김유나 앵커는 어떤 분이에요? 상발녀. 상발녀죠. 상발녀 한마디로 끝납니다. 상발녀. 상발녀. 네. 네. 상발 음주녀. 술을 좀 좋아하시는 거 보고 제가 깜놀했습니다. 네.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발녀 하니까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네. 그때 다른 여성분들이. 네. 분위기가 굉장히 오 좋은 의미라고. 네. 근데 좀 네. 어감이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했지만 네. 다들 그 의미를 듣다 보니 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러워하시고. 오늘도 완전 상큼 발랄하. 근데 왜 거기 발랄이었죠. 뒤에 또 음주를 붙으세요? 상큼하지 않고 상큼 발랄. 네, 네 그걸로. 음주는 제가 금요일 날 제가 반성문을 썼어요. 네네. 음주 관련주는 되는 거로. 네네. 네, 주가가 좀 싸요. 내가 보기에 음주 네. 관련주식은 싸. 싸죠. 난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술을 처 마시는지 처음 들었어. 처가더라, 처. 네? 그거 못 보셨습니까? 뭐야? 처음처럼 수나리를 대항하기 위한 무학의 바른 자세 해갖고 인터넷에 떠다니는데. 뭐야? 그 무학의 바른 예. 자세? 무학이 예. 처음처럼 나오는데요? 예, 아니. 롯데? 롯데에서 처음처럼 수나리라는 그 유자 소주가 나왔어요. 아, 그거 네. 딴 데서 들었어? 네. 딴 애들도 그러대? 그거만 잘 팔린다고? 처음처럼 수나리가 나왔는데 네. 무학에서 뭘 나왔냐면 네. 좋은 데인데 유자 맛. 그 다음에 소주인데 유자 맛, 그 다음에 블루베리 맛, 해갖고 네. 세 가지 맛을 동시에 추격시켰습니다. 오. 그래서 블루베리? 예, 예. 그래서 처음처럼 수나리. 몸에 좋겠나? 그럼, 그럴 수 있죠. 네. 좋은 데이. 네. 좋은 데이 블루베리. 최고예요. 뭐 이럴 수 있죠. 그 모델이 누구야? 지금 모델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세 가지 맛을 동시에 나와서, 네.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 소주에는 예전과 같은 이 알콜 향이 없는, 알코올 향이 강하지 않은 네. 그런 이제 새로운 맛이 첨가된 네. 이것들이 지금 시장의 열풍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의 트렌드죠. 무학에서 퍼니버터칩 이후로 달달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것을 가미하는 것이 하여튼 그 무학인지 어딘지 네. 그 하여튼 모델을 못 구하셨으면요 모델을 네. 딱 정해드릴게요. 상발려. 상발려. 그리고 또 네. 김순영 앵커님. 네. 네네. 그리고 또 우리 또 새로운 우리 고혜진 앵커 네. 캐스터. 네네. 그 세 명이 하면 게임 끝나죠. 그리고 얼마나 증권방송에서 우리 캐스터가 활발한 경제방송 캐스터가 술도 좋아하고 술로 그쵸? 그냥 미친 듯이 마시고 네. 그리고 미친 듯이 마시더라도 그 다음날에서도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숙취로 술잔 도미노 쫙 그러니까 주가 진짜 오해하겠다. 12,000주 정도 타지는 술잔 도미노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그날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근데 소맥 한 잔만 마셨습니다. 아 소주도 좀 마셨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소주. 그러니까 아니 그 말씀해주신 네. 걸 제가 보고 좀 찾아봤는데 네. 네. 여자들을 공략하는 그럼요. 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소주 칵테일이라고 해서 여자들을 좀 공략하는데 네. 광고 제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네. 먹던 오이 소주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아니 FMC 의장님이 이승원 대표 아버님이랑 같이 하나 협회를 만드셔야 돼. 뭐요? 이것들이 소주에 대한 예의가 없어. 아. 소주에 첨가물 넣는 건 불법을 만들어야 해. 네. 맞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건 간에 아. 저는 하여튼 의견을 완전히 바꿨고 이분들의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네. 술 관련주는 좀 올라가야 되겠다. 네, 했습니다. 네, 오늘 무슨 얘기 할까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네, 오늘 준비된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의 경제뉴스 탑5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이거 하나 만져가지고는 네네. 자막이 이게 상큼 발랄녀의 특징이죠. 상큼하게 하나 툭 튀어나오게 하잖아. 이유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유? 이유가 튀어나온 거지. 좋아야죠. 네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만질 수가 없어서요. 그냥 좀 봐주세요. 네.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과는 중국 금리 인하 소식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 디폴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또 준비되어 있고 이번 주 주간 전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관련한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중국이 두 달 만에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사이에 벌써 세 번째인데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1일부터 금융기관의 위안화 대출과 예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는 5.1%로 1년 예금 기준금리는 2.25%로 각각 낮아집니다. 인민은행은 이와 함께 1년 만기 예금금리 상한을 기준금리의 최대 1.2배에서 1.3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 조치가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 3월 1일자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바 있는데요. 금리 인하와 별도로 지난달 20일에는 상업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인민은행이 다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은 무제한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살려내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됐었던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6년 만에 최저 수준인 7.0%로 추락했고 2분기 상황도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지수, CPI, 수출 등 모든 지표의 바늘이 경기 침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국에서 금리를 인하한 것은 상당히 좀 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수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전해드릴게요. 중국 인민은행이 일단 금리를 인하한 것은 경기 부양 때문이라고 제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당과 정부, 중앙은행이 한 목소리로 경기 부양을 외치는 것은 중국 경제의 침체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경기 둔화 압박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낮은 물가 상승률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 동력인 수출도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경기 둔화 압력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한 176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시장의 예상을 뒤집고 2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수익 감소는 더 심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16.1%나 줄어들어서요. 시장의 전망치인 8.4% 감소의 두 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을 다른 국가들의 경쟁적 금리 인하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이에 대한 해결책은 금리 인하를 통한 위안화 절화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매월 번갈아가며 내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두 분 앵커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금리를 좀 낮추고 안정적인 투자 증가를 좀 이루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야기 들어보죠. 이성 대표. 이 내용을 네. 일단은 먼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국에서 의외로 그 해외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일단은 이 기준금리 인하 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유럽식 QE, 그러니까 LTR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 누군지 모르겠으나.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LTR을 검토하고 있는데 중국이 부채 수준이 높아 적극적으로 돈 풀기를 어렵다는 게 인민은행의 설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인민은행은 유동성을 늘리고자 유럽식 QE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는 멀쩡하다라는 거를 일단 보여주기 위해서 금리를 오히려 인하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그런 금리 인하 가능성일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금리에 대한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물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봐서는 오히려 그 얘기하는 대로 금리에 대한 쪽은 뭐 경기 부양에 대한 목적,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적극적인 그 뭐 돈을 풀어갖고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통화 정책으로 하기보다는 여전히 중국은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네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화학주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화학주 쪽보다는 여전히 이 중국에 대한 소비 섹터에 대한 그 쪽에 대한 그 경기가 좋아졌을 때 네. 경기 부양하는 목적이 이 소비에 대한 활성화 이런 네. 쪽에 포커싱을 맞춰져 있다라는 거 네. 이거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렇게 보자.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미 이 부분은 우리 전조님의 말에 다 나와 있었어요. 네, 답이요. 네. 뭐냐면 중국은 주시장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너무 거품이 해지면 속도 조절을 계속 시키는 네. 것이고 그게 하나 주시장에 대한 하나의 측면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완전 죽이자는 네. 게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IPO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자본주의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하나의 도도한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경제 섹터가 또 망가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7% 이하로 뜨거운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분기에 7점 안 나왔고 2분기에도 6.8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에는 하반기에는 완전히 돌려 세우기 위해서 계속 네네. 돈을 푸는 거고 이번 하나 끝나기 아니라 또 들어간다. 얘기 보셔야 될 거였고요. 아, 제가 아주 쉽게 하나 얘기 드리겠는데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53%의 도시화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 도시화를 높이자는 거 아닙니까? 네. 도시화를 왜 높여요? 인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자는 거잖아요. 네. 2020년 목표 가치가 몇이에요? 네. 도시화 목표가? 도시화 목표가 60%죠. 60%. 60%잖아요. 60%. 예. 그러면 지금 1% 이상 올려야 되는데요. 1%포인트 올릴 때마다 들어가는 돈이 얼마? 7조 위안. 7조 위안. 7조 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1200조 원 정도 되잖아요. 얼추요. 네네.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가 계속 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소비와 관련돼서 더 하나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하셔야 할 때요. 하나 여기서 문제 하나 들어갈까요? 문제? 대충 맞추시는 분. 아, 오늘 말 나온 김에. 말 나온 김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권 하나 제가 쏠게요.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그 이거 하면 안 된다 정말. 저거 검색하면 안 돼. 왜요? 중국의 GDP가 전 세계 차지하는 비중. 아, 전 세계 차지하는 네. 비중. 먼저 맞추시는 분. 예. 네. 아, 이거는 그 검색을 할 것 같은데. 아, 검색하면 안 되죠. 이거 예의상. 네. 예의상 검색하면 안 되죠. 네.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일까요? 대충. 대충. 선물이 뭐예요? 13%. 예? 선물은 뭐? 아니, 가만히 있어, 자기는! 이거 선물은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릴 거. 네. 예. 대충이야, 대충. 지금 벌써 네. 12%, 15%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끝났어요, 끝! 땡! 나왔네. 네? 아, 갈비님 나오시네, 갈비님. 네. 갈비님, 13%. 13%. 네, 13%인데요. 이거는 네. 제가 소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소스가. 때문에. 소스가 어디냐면,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네. 거기 13%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3%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갈비님이요. 갈비님 주소를, 나 여기 우리 PD님 아실 테니까 서로 주소 한번 확인하세요. 제가 PD님 통해서 이걸 우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와. 아시죠, 갈비님? 예, 갈비님. 예, 딱. 예, 드렸습니다. 예, 요걸 또, 이거, 아까 제가 찾았었는데, 여기 13%라고 써있었는데, 이거 또 나중에 또 항의하신 분 계시거든요, 이거. 어디 또 청와대 해갖고 12%인데 12%냐 했는데, 여기 찾은 게 있는데, 제가 또 말 나오는 게 찾아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나이가 들으니까요, 금방 못 찾아? 좀 전에 봤거든요, 제가 13%라는 거. 네, 이거 찾아갖고 우리 시청자님께 정답이라는 거 확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고 있어요. 다음 얘기 해주세요. 네. 네. 아주 재밌는 뉴스 하나 잠깐 보고 할까요? 단독. 네. 이거 다, 이런 것도 단독이야. 뉴스 뭐가? 잡아줘요. 뭐요? 단독 뉴스. 단독, 무화. 아. 처음처럼 수나리 대학마 좋은데이 레드불 네. 삼총사 출시. 네. 이거 한번 잡아주세요. 이런 게 단독이야. 이게 단독이에요? 이게 단독이야. 그만해. 그 얘기 그만해.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자 그랬잖아. 네네. 네. 네. 다음 얘기해 주세요. 네. 이번 주에 일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EU와 그리스 어떤 협상이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리스 뉴스부터 좀 전해드리고 일정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플랜 B가 없다. 그리스 채권단과 모두 협상 진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유럽의 최고위 관료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프랑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현재 시간 9일 독일 일간지에서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다라고 전제한 뒤 그리스 정부와 국제 채권단 모두 경제구조 개혁과 구제금융 자금 집행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스가 디폴트를 낼 경우에 대비한 플랜 B를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우리에게는 그리스의 디폴트를 대비한 플랜 B 따위는 없다. 플랜 B를 고민한다는 그 자체가 플랜 A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우리는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1일 열립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양측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여전한 상태인데요. 일단 11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13일입니다. 유럽의 1분기 국내 총 생산 증가율이 발표되면서 미국 상무부의 소매 판매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는 거 확인을 좀 하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을 또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잠시요. 네. 아까 또 못해드렸던 거 바로 제 화면은 이쪽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런 것도 오해를 하면 안 돼. 왜냐면 네. 이거는 제가 소스로 분명히 얘기해야지 나중에 야 왜 12.12%인데 왜 난 안 주니 이렇게 항의할 수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요 오늘 한국투자증권 자료인데요. 중국은 글로벌 GDP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에 근거해서 오늘 13% 갈비님한테 됐다. 인정하는 거죠, 갈비님? 다른 분들요. 그래서, 갈비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피디님이랑 여기, 그냥, 얘기를 하세요. 해갖고요. 주소 확인되면, 제가 오늘 이거를 피디님한테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갈비님 아셨죠? 일단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또 우리끼리라도 한번 해드려야지.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런 방송이 어딨어? 출연자가 와서 박봉의 출연자가 자기 사비를 떨어서 선물까지 드리고 가네. 그러니까. 그러잖아.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할 텐데. 굉장히 그러니까.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 시청자분들보다 회장님이 아셔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역시 좋은 말씀. 네. 다음 얘기해보죠. 네. 여기까지 전 준비했어요. 아, 진짜? 아, 네. 뭔가 아쉽네. 네, 아쉽다. 하나도 없을까? 네. 아니, 오늘 네, 일정을 네. 좀, 주간 일정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그 얘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하셔야 될 네. 내용은 뭐냐면 13일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3일 뭐야? 예, 13일이 이제 뭐가 있냐면 중국 소매 판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소매 판매 발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23일날 유럽 GDP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양시장, 그 양사이드에 대한 소매 판매, 네. 유럽 시장의 GDP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QE 효과가 나느냐 안 나느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네. 상당히 지표 발표로서는 중요한 날이 13일이겠고 국내 시장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네. 14일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실적이 얼마큼 나올 수 있을 네. 것이냐 이것이 네. 또 이제 이 성장주들에 대한 관건이 될 것 같아서 네. 뭐 지표로는 13일, 그다음 실적 발표로만 놓고 본다라면 14일이 네. 좀 중요한 이벤트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또 네. 이거 받고 나서 욕 막 욕하실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이거는 쓰는 데가 롯데 월드몰에서만 써요. 아 뭐야 롯데 월드몰에서 아 롯데 월드몰에서 받은 건 내가 구한 거라니까 이게요. 그래서 왜냐면 롯데 월드몰이 재개장했잖아요. 아니 저분이 네네, 그러면은 맞아. 갈비님이 부산이면 부산 롯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까지 못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갖고 계시면서 저 이학년이가 죽더라도 이학년이가 참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생각하시라는 얘기를 해서 내가 이거 지금 표구해 갖고 걸어 놓으셔야겠네. 근데 혹시 계신 분이 제주도인데 세월 올 일이 없다. 그럼 딴 사람한테 또 주셔야죠. 같은 얘기를 하면서. 네. 나 일단 지금 미리 말씀드려야 돼. 그냥 딴 데는 못 쓸 거야 아마. 네, 괜히 이거 아무데나 롯데마트 이거 안 받아요. 안 받아. 롯데 하이마트 이렇게 안 받아요. 네. 제가 이게 롯데 월드몰 새로 생기는 곳에서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제일 롯데 월드. 네, 제일 롯데 월드. 네. 왜냐면 어저께 개장 새로 다시 재개장했잖아요. 아, 그렇고 국내 사람한테 그걸 해줘야 되는데 말이야. 그 3만 명 하나만 들어갔으면 그 극장 단어 영화 새로 보는 건데 그걸 못 봤네. 미리 얘기를 하네 이것들이. 네. 시사하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슈들 짚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성원 대표? 시장, 뭐, 그,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네. 지금, 그, 1분기 글로벌 스마트 판매 열정. 네, 그거 한번 해보죠.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그, 이거 CNBC 자료인데. 네네. 1분기에 이제 삼성에서 이제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삼성이 과연 네. 이제 애플의 왕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네. 이런 쪽인데 네. 일단은 뭐 1분기 판매량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네. 뭐 삼성이 제꼈다 이런 네. 뉴스 나오긴 합니다. 근데 네. 여전히 갤럭시 S5에 대해서 이제 그 약간 좀 비관적인 얘기 나오면서 네. 시장에서도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밑에 내용에 대한 쪽을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 요거죠. 지금 요것이 터닝 포인트가 될 거냐. 네. 요거는 오히려 차트를 좀 줄여야겠네. 줄여야지 또 예, 예. 기가 막히게 나오죠. 예.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차트가 조금 더 내용까지 보시려면은 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분기에 과연 네.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네. 다시 이렇게 터닝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쪽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네. 요 각도가 요 각도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미 네. 넘기는 넘겼으나 네. 각도가 요 정도나 아니면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도 자체가 그렇게 세지지는 않은 네. 그러니까 애플보다는 높아졌으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애플은 팔 만큼 팔았고 네. 애플은 이제 다음 그 기다리는 거죠. 네네. 아마 아이폰 7이 나올 때쯤 되면 네. 아이폰 7이 나올 때쯤 되면은 이 둘 간의 점유율 자체가 역전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하나 될 거. 말이 남긴 네. 하나 더 얘기하면 이번에 제어화면을 잡아주세요. 네. 제어화면 좀 잡아주시면요. 지금 보면 이제 샤오미는 이제 작년 한 3분기까지 열심히 얘기 나오다가요. 이제 약간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페이턴트다 뭐 이런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유럽이나 미국에 진출하기 쉽지 않다. 네. 페이턴트 때문에 인도에서도 한번 고소 수 걸려 직접 재산권 고소 걸려 갖고 얘기했는데요. 약간 다른 얘기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앱 이번이요. 그 또 이번에 그 증자 시기에서 그 투자를 받거든요. 네. 투자를 받는데 샤오미의 가치를 지금 450억 달러의 가치를 하고 하는 게 작년보다 지금 벌써 두 배가 됐다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거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들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샤오미가 거의 애플의 유일하게 애플과 경쟁할 수 있을 거를 클 것이다. 얘기가 있다는 거가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자꾸 이제 샤오미를 스마트폰만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닌 거는 우리 이승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샤오미는 스마트폰만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세상에서 좋다는 거를 만들 놈 있다고 나 이거 만들면 되겠냐면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해 나온 거가 처음에 우리가 그 많이 관심을 갖들었던 것이 이어폰을 만들었고요. 그죠? 네. 이어폰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세가 됐잖아요. 샤오미 배터리. 네. 예? 샤오미 배터리 많이 쓰고 하면 젊은 분들 많이 쓸 겁니다. 저도 있고, 전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또 선물 받아갔고요. 이승원 대표도 있고. 요즘 보면 뭐 그 핸드폰 가입하면 이제 좀 호갱이라는 사람한테는 그냥 후진거 주고 좀 있는 젊은 애들한테 샤오미 주거든요. 요새요. 네네. 배터리. 그거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벌뮤다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벌뮤다라고 그 공기 정화기 있거든요. 그게 지금 뭐 몇십만 원 하는데 60만 원 보통 하는데 그런 이제 샤오미에서 그 미 에어라고 또 나왔고 이번에 나왔는데요. 그거 말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이승훈 대표 아는 것도 뭐 있어요? 샤오미에서 나온 제품들. 샤오미에서 제품 뭐 발뮤다 그거 말고 네. 지금 보게 되면 뭐 SK 밴드. 네, 미밴드. 미밴드부터 네. 시작을 해서 미밴드도 상당히 좀 많이 팔리고 있고요. 네, 많이. 저 봤죠. 우리 쓰는 사람 봤잖아요. 네. 가습기도 지금 나오지 않았나요? 가습기는 못 봤어요. 가습기가 아니었나? 하여튼 뭐 그 공기청정기하고 네. 뭐 미밴드, 그다음에 네. 체중계. 체중계. 네. 그리고 생활용품 자체로 다 들어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샤오미의 특징은 뭐냐면 네. 사물 인터넷을 다 연결해 준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통해서 다 제품하고 연결이 되는 네. 이런 것이 이제 샤오미의 네. 특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샤오미 제품의 이 정점은 네. 아마 이 아마존의 그 비서 서비스 에코하고 연결이 됐을 때 최강 성능을 발휘하지. 그것도 말 되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코를 사면서 샤오미 제품을 싹 개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에코한테 야 꺼라, 켜라 네. 이런 네. 이런 거. 그래서 네. 아마 앞으로 이제 가스레인지나 특히 네. 가스레인지. 네. 특히 가스레인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가스레인지 같은 거 자동으로 이렇게 그 시간 말로 그러니까 뭐 버튼 누르고 설정하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야, 7시까지만 국 끓여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온도가 넘어가면 꺼라.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 뭐 보일러 조절이라 온도 조절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로 그러니까 버튼 누르기도 귀찮거든요. 네네. 야, 온도 좀 내려. 네. 뭐 내려 한 3도 내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에 대한 어떤 그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네. 조만간에 그러니까 네.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칩 하나만 갖다 넣으면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컨트롤 헤드를 누가 만들 것이냐 네. 이것이 그 아마존의 에코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구글의 네. 뭐 저게 될 수가 있겠죠. 네스트 같은 게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네. 어느 쪽이 그걸 선점하느냐인데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어. 네. 여기까지만 하면 두 남자 쇼가 아니죠. 네. 근데 원래 여기까지밖에 하지 말아야 돼. 네. 원래 여기까지만 해야 돼. 네. 근데 이게 원래 연봉이 높아져야 돼. 다음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아 이게 할까 말까 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 그러면은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센서 네. 부분에서 눈과 귀와 네. 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미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종목도 이미 또 좋은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디오텍 같은 애들. 아, 디오텍 한번 들어봤는데. 네, 한 두 번 들었는데 기억을 못 하진 않. 그러니까 지금 눈을 만드는 디오텍 같은 애들. 네. 그다음에 이제 렌즈 만드는 애들이죠. 그다음에 네. 입을 만드는 뭐 EM텍이라든가 네. 귀를 만드는 쪽이라든가 이런 네. 쪽들에 대한 관련주,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이제 크게 가는 거거든요. 네네. 나중에 이제 근데 이런 걸 뭐 당장에서 크게 가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이제 기업들을 팔로우업 해가면서 실적을 체크해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오래 걸려 체크를 네. 해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종목이 뭐 밑에 시가총액 뭐 몇백억에 있다가 네. 뭐 몇천억에 갈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도 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은 꾸준한 이 조사와 팔로우업이 좀 필요하다. 맞아. 라고 네. 보여집니다. 저도 말 조금 더 그 추가적으로 저 숟가락 얹으면요. 샤오미가 아까 어떤 분은 멀티탭 얘기도 쓰셨는데 그 멀티탭은 제가 그 모르겠고요. 못 봤고요. 요즘 보면 이제 우리 작년에 벌써 2년 전에 우리가 지나가다 어디 샵 갔다가 우리가 조그만 블루투스 스피커 샀죠. 네. 그때 한 3, 4만 원 정도 샀던 기억나죠. 네. 저 어따가 자기도 안 샀다고 나도 안 샀다고 난 딸한테 뺏겼잖아 사자마자. 네네. 그게 또 이제 그게 작년에 가을인가 나온 게 있어요. 네. 그것도 요즘 폭발적으로 인기거든요. 값도 한 30불인가 해도 엄청 좋대요 성능이. 네. 유튜브에 가면 그 리뷰하는 거 엄청 좋게 많이 나오고요. 또 그거 말고 액션캠 있잖아요. 네. 고프로 같은 액션캠 중국에서 나왔는데 중국에 거기보다 훨씬 더 좋게 성능이 나왔고 액션캠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보면 이승원 대표 말한 대로 그게 걔네들이 냉장고를 냉장고도 할 수 있고 마이크로 전자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돈 되는 거. 그렇죠. 다 그게 다 말한 대로 자기 말한 대로 그 에코 같은 거로 샤오미 뭔가 만들어요. 네. 그걸 다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내가 보기에는 그 한샘이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지. 한샘. 그렇죠. 한샘의 경쟁자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케아 같은 거 중국에 어차피 우리나라 가구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케아도 뭐 사물 인터넷을 입고 이번에 갤럭시 S5 하면서 그 무선 인터넷 충전하는 거 갖다 박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샤오미가 통 크게 아예 이런 그 가구 업체나 인수해 갖고 그럴 수도 있지. 거기다가 아예 인수를 인테리어. 안 하고 자기네 와서 형님 우리가 가구 하겠습니다 그러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논리가. 그지. 아예 그냥 인테리어 개비해 주는 걸로 하게 되면 자기네 전자제품 싹 갖다 받고 그런 걸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아니 말이 나온 김에 그 한샘의 경쟁자는 샤오미가 아니라 그 상장돼 있나? 네. 현대 리바트가구는 상장 안 돼 있죠? 상장돼 있어요. 그래요? 현대 리바트는 상장이 돼 있어서 100%짜리야? 아닙니다. 100% 아니고. 아,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가 그게 있잖아요. 그 아파트 특판. 아, 그래갖고 제가 왜냐면 한샘 얘기할 때는 매번 할 때 한샘이 그 우리나라 한국식 이케아 같이 해서 종합 매장 만들었다고 그래서 잠수를 만들어서 엄청 히트 쳤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많이 투자 포인트 많이 들으셨잖아요. 몇 호점 해갖고 그 바로 앞에 현대 리바트가 생기네? 그렇죠. 지금 공사하고 있어 지금. 더 크게.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시장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 보면 미국이 이제 주가가 지금 반등을 하겠잖아요. 근데 옐런 의장이 한마디 했지 않았습니까? 그 목요일 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보면 목요일 날 새벽에 아주 고평가돼 있다 얘기했잖아요. 다 버블은 아니지만 고평가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칭송 장치가 쏟아지고 있어요. 왜 칭송장치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애들. 네? 근데 보면, 아유, 많이 나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말 잘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거의 종편 수준이야, 이 친구들이. 종편하면 누가 한마디, 아, 맞아, 이런 얘기 하잖아. 통큰 결단 내렸다는데, 제 화면 보여주시면, 뱅가드도 또 비슷한 얘기 했네? 뱅가드 펀드의 CEO도요, 스탁 마켓 하일리 밸류도,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정 보여준다는 얘기 하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하여튼 고평가 논란이 하여튼 옐런 의장이 한마디 한 다음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금요일 날은 올랐어요. 주가 올랐지만 그런 것들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약간 쏠리고 있다. 그런 쪽으로 조정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뭐 또 놀래? TSMTech인가? 네. 이 기업이 거래 정지 맨 처음에 봤더니 이게 며칠 전에 거래 정지 됐거든요. 네. 5월 6일 날 거래 정지 되고 네. 바로 부도 나갔고 정리 매매야? 뭐 하는 회사인데, 그래? 그 예전에 그 티타늄합금 이런 거 하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 매출도 2천억씩 물론 이제 적자가 크게 나긴 했었는데 매출이 2천억씩 나왔던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서 이제 이런 그 적자가 나는 회사들 좀 여전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SMTech 같은 그런 회사의 급작스러운 이런 정리 매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그 좀 주의하셔야겠다. 그러니까 요즘에 어쨌든 뭐 내추럴 엔도텍이라든가 뭐 TSMTech라든가 이런 지뢰밭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장 늘 뭐 그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리포트가 되겠는데 오늘 짧게 한번 두세 개 시간 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제가 좀 볼까 하는데요. 아까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왜 오늘 그 얘기가 되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피디님이랑 아까 갈비님이요 얘기 됐기 때문에 갈비님한테는 제가 오늘 분명히 오늘 보내드리고 가니까요. 혹시 이번 주 안에 못 받으시면 피디님이 좀 드신 걸로. 그잖아요. 제가 분명히 드리고 가니까요. 갈비님. 네, 5천 원 횡령. 그런 거 이 정도는 욕심 안 내신데 우리 PD님이 오늘 제가 레포트 잠깐 보겠는데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으시는데 이걸 왜 얘기 나왔냐면 한국투자증권에, 이거는 기업 레포트가 아닙니다. 기업 네. 레포트가 아닌데, 박수연 연구위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여성분의 투자 전략가인데, 아주 흥미로운 매주 주간 단위 월요일마다 레포트를 쓰는데요. 이게 흥미롭게 5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하면서 특정 필라코리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필라코리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필라코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필라코리아에 대한 저 2학년의 개인적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4월 말이었나요? 제가 초대, 초청 받아갖고 투자 그 세미나 할 때 네. 했던 게 이제 뭐 앞으로 뭐 10배나 주식을 많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떤 걸 찾아야 되니 하는 걸 우리가 세미나 한번 했잖아요. 네네. 그때 예를 들어드릴 때 필라코리아를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도 이게 뭐 주가 올라가고 떨어진 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우리 강의를 왔었는지 네. 아니면 그 첩자를 보내갖고 우리 방송을 들은 모양이에요. 네. 어떻게 레포트에서 기업 레포트도 아닌데 필라코리아를 딱 특정해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건데요. 이게 보면 이게 근데 이거 중요한 거가 왜 필라코리아를 얘기했냐가 중요한 건데요. 이게 보면 그 아까 그래서 저도 얘기 나온 건데요.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자꾸 경기 회복 기대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 내수 회복에 기대 수혜가 가능한 소비자 주식에 주목할 것을 추천드린 바 있는데 예? 그런 바 있는데 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라코리아가 아닌가 생각해서 필라코리아 담당 에너지스트랑 대담을 한번 해봤습니다가 네. 핵심이에요. 이게 뭐야? 핵심인데 네.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판단의 기준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네. 이 레포트 얘기하면 이거 나중에 찍어드릴게요. 네. 이건 누가 쓴 거냐면 박소연 씨란 박소연 연구위원이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거고요. 필라코리아라고 검색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2015년 5월 포트폴리오 Q&A 이렇게 해갖고 써야지 검색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목을 일단 잡아드리면 이렇게 해야지 검색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나중에 레포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핵심 뭐냐면 아까 왜 13%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잣대리 계산할 때 중국의 웬만한 소비가 전 세계 판매에서 13%는 돼야지 기본연 한다.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13%인데 예를 들어 화장품 얘기하면 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13% 소비하니 안 하니 이걸 잣대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이 레포트의 중 맥락 중에 하나가. 네, 그리고 특정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피자헛도 마찬가지죠. 피자 MPK가 아니라 피자헛의 그 본래 위에 있는 회사 이름 뭔지 아세요? 위에 있는 회사요? 네. 그 저건데 피자 KFC 갖고 있는 게 처음에 펩시였는데요. 펩시가 스피너프 시켜온 회사가 얀브랜드예요. 아, 얀브랜드. 얀브랜드의 예를 들어 네. 매출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몇 프로인지 이런 걸 따져보라는 얘기죠. 네, 네. 그런데 이미 13%를 차지했다 그러면 성장세비를 없다 그런 얘기고 매출 비중이 5%밖에 안 되면 두 배 간다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주 신선해요.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아쿠시네트가 핵심이잖아요.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쿠시네트의 매출 비중에서 일본은 뭐 십몇 프로인데 아쿠시네트에서 그 중국 차지하는 비중은 3%밖에 안 된다네.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 4배 이상 커질 수도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이게 뭐 시간이 말고 이게 딱 필라코리아 이 친구가 막 뭐 적극 추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거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흥미롭다. 그래서 이거가 한 10페이지 되는데요. 이걸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그 대담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요. 내용이 쉬워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우리 시간 되시면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관한 제 생각은 지난번에 그 제가 그 세미나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제 의견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다음 두 번째 세미나가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는 거 같죠? 네. 그래서 그것도 결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미리 하여튼 알으시려면 친구 찾기를 하셔야 돼요. 이성훈 대표 친구 찾기. 근데 이성훈 대표가 친구 찾기를 그 자주 안 보내요. 보낼 수가 없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수익원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자주 보낼 수 있게. 아 자주 보내면 나는 바로 친구 해제해야지. 네. 차단시킨다. 이선 대표도 하나 주세요. 네. 레포트. 원익 IPS가 이제 하반기 장비 수주가 몰려있다라는 그 내용이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반도체 장비 입고 일부 지원 당사 예상치 하회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제 핵심은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익 IPS에 대해서 네. 2000 그 D램 관련된 증설은 대부분 1분기에 마무리됐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마무리됐으면 별 볼 일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DRAM에 대한 쪽은 1분기에 마무리됐지만, 2015년도는 낸드 관련 매출액이 기존 예상보다 견조할 것이다. 그래서 낸드 쪽,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안 공장에 대한 투자가 기존 예상 대비해서 1분기 정도 앞당겨지기 때문에, 네. 랜드의 미세 공정 효과로 인한, 지금 원익 IPS의 증착 장비, 네. 메탈 증착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수주가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원익 네. IPS는 아시다시피 이 증착 장비는 미세화 공정의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랜드 관련된 매출이 예상보다 좋을 거고 디램 관련된 증설은 1분기에 마무리됐다.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이번 15년에도 좀 상승 사이클, 상승 여력에 대한 쪽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2016년도가 좀 비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쭉 사이클로 보게 되면 여기 뭐 더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2016년도보다 더 긍정적인 건 뭐냐면 2017년도 평택 공장 네.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대한 규모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삼성전자 평택 라인은 반도체 매출을 두 배 이상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딴 거 필요 없겠죠. 요 사진만 갖다 보셔도 웬만한 공장 기공 이거 기공식 하는데 안 가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기공식에 참여했죠. 이재용 부회장 옆에 서 있고요. 나는 사실 이거 이 사진 있잖아요. 네. 네. 금요일 날 매일경제 아침 일면 보고 나서 욕이 났어. 왜요? 매일경제 개 XX야. 네. 왜? 사진을 불경스럽게 올렸다. 왜? 찾아보면 알아. 네네. 매일경제 일면 보시면 약간 불경스러운 사진을 해놨어. 그래갖고 아 내가 욕해갖고 항의하려고 그래서 항의. 네, 진짜로.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거고 사성사업자 이게 뭐냐면은 네. 근데 이 여기가 뭐가 들어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디램 라인이 될 수도 있고 낸드 라인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네. 사물 그 뭐 반도체가 아니라 이게 비메모리 쪽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여기도 지금 보게 되면 전공정 장비 업체들, 네. 그죠? 원익 IPS가 들어갑니다. 네. 테스, 제우스, 한양 ENG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네. 얘기하고 있어서 네. 이 전공정 장비 업체들, 이게 지금 이 2017년도에 아마 착공에 들어가서 18년도 지금 보게 되면은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아 이미 들어갔죠. 기공식을 네.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공정 장비 쪽으로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택 라인 착공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인텔을 네. 시장 점유율을 넘길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이게 의미가 있고 반도체 장비주들 네.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좀 장비주들은 보셔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나만 더 잠깐 뭐 모르겠는데 내용 볼 시간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화면 한번 잡으세요. 제 화면요. 이쪽 화면 잡으시면 CJCB인데요. CJCB는 오늘 이제 상한가까지 들어갔잖아요. 네. 피디님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오늘 보시면 이거 다 오늘자나 다 오늘자 나온 거거든요. 한 군데 정도 제외하고는 KB 투자증권의 김민정 연구원 제외하고는요. 목표가를 다 올렸어. 예, 네, 목표가 다 올렸어요. 다 올렸어요. 얘네들이요. 물론 키움 형님도 올렸어. 키움 형님도 10만 원을 올려놨는데요.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이게 뭐 비판적 시각도 많이 있는데요. 비판적 시각을 뭐 뒷살 수도 있는데 문제는요 이거죠. 어벤져스 2거든요. 네. 어벤져스는 미국에서도 얘기가 많아요. 전 세계 가장 먼저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다루자는데 미국이 가장 먼저 1등 했거든요. 지난주에 했는데요. 중국은 이제 5월 12일 내일에 합니다. 개봉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만 회가 하루에 상영됩니다. 7만 회. 쇼타임 7만 회. 그래서 중국 사상 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게 보면 CJCGV는 두 가지 포인트가 들어가는데요. 국내 계속 말씀드리면 국내 영화로 많이 극장에서 많이 팔린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세일 영화를 많이 보는데 상대 중국은 어떠냐. 1년에 0.5회밖에 안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4.5회를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향후의 성장성은 10배 가는 거죠. 10배 가는 건데요. 중국의 스토리를 보면 중국은 작년에 이제 그 완다가 1등입니다. 그 극장이 제일 많은 게 완다인데 네. 완다도 전국에 극장이 몇 개 안 돼요. 200개 뭐 300개 뭐 100개 몇 개 제가 까먹었는데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적어요. 그만큼 극장이 아직 안 보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런데 CJCGV는 꽤 일찍 들어갔어요. 2009년인가 8년 얼마 들어갔는데 작년까지 적자였어요. 전체적으로는 적자였는데 작년 4분기에 7개, 8개가 극장 20몇 개 중에서 흑자가 들어섰거든요. 올해 1분기에 또 10몇 개 흑자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연간 흑자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스토리는 거의 똑같아요. 암호래퍼시는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인데 앞으로 갈 길은 멀었죠. 네, 갈 길은 멀었는데, 근데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가 스토리 다 맞아요. 성공이 있는데 일부의 비판적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스토리를 중요한 얘기인데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너무 하다 보면 버블이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죠?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 암호래퍼스 버블이 다 버블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인데 꺾일 때 되면 버블이 꺾이는 건 뭐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 분명히 그런 비판적 시각도 있다. 그렇지만 스토리에 대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오르는 것이다. 라고 하셔야 될까요? 굳이 하나 더 들어가면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매드맥스가 있고요. 주라기 원이 이번에 새로 나오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네. 기대감도 있다는 정도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지만 당장 오늘 올라가는 건 슬쩍 발표하고 확 올라가는 그런 것에 효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1분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